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집값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배감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떼지 않아 세상이 다 변했죠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늘 하루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있지 마 어둠에 숨지 마 귀찮아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떼지 않아 Yeah.